난 세상에서 자기 개발서가 제일 싫어. 이렇게 저렇게 하란 게 so 니들 다 죽겠는구나 말은 잘 믿어. 그러니까 그게 소리들이 베스트셀러. 걔네들이 너에 대해 무엇을 알지. 너의 꿈 너의 취미 이해를 하니 눈치만 덜 봐도 바뀌는 건 참 많지. 주인으로 태어나면 노예가 되려 하니 아프니까 청춘이다. 그 땅 비용만 정의가 제일 문제야. 삶에서 장르는 덜 마치 음악처럼 거기 얼매는 순간 바보 되니까 fuck that. You're the only one ever. 완벽하진 않아도 한정판 레고 잡힌 누군가를 탐내게 돼서 그니까 넌 그냥 너를 해줘. Do you do you do you do you do you do you do you do you do you do you do you do you do you do you do you do you. I'm not pop, I'm not rock, I'm not funk, I'm not R&B or hip-hop. 아직도 뭔지도 모르는 애들 전부 다 파라구이 봐. 치마 skinny jean 힙합이 아니야. 그럼 A7 힙합이 아니야. 이게 A7 칸에보다 더 힙합의 꼰대 선비 새끼들은 저 뒤로 가라. 내가 말하기에 패션은 good passion. 한국말로 쓰면 똑같아 패션. 홍대 가면 괜히 바지 내리는 것도 대신 네가 입고 싶은 대로 입어. That's back, that's it. 유행 따라가도 good. 소란 안 달라도 good. 향민 주체가 흘. 원래 모두 처음부터 맞고 틀린 건 없어서 각자가 좀 다른 분. Haters go hate and please don't play. Motherfuckers keep motherfucking all day. Follow my shit, my friend and I pay. 내가 너네 심심 뱉어줄게. You do you do you do you do you do you do you do you do you do you do you do you do you do you do you. 하고 싶은 대로 알았더니 나의 술을 처먹고도 똥오줌을 참못 가리는 너른이 마치 시입으로 리스펙을 외쳐대는 이들끼리도 사실 그 말에 잡뜻을 모르진 않지. 자기와 반품명 다른 걸 영화 장소 날아야 하는 법 똑같이 비극을 따쓰고 많이 초포장 가르쳐 그 스킬에 음악보는 내긴 하던 걸. 누가 누구보다 랩을 잘해. 누가 누구보다 이게 나네. Fuck that, I am just doing my thing. 그러니까 너도 그냥 네 걸 해. That's just doing me, just doing me. 넌 여태 누구였니. 그래 우린 친구였지. Nothing's everything, everything's nothing. Doing me, just doing me. 넌 여태 누구였니. 그래 우린 친구였지. Nothing's everything, everything's nothing. Yeah. Doing me, just doing me. Yeah. 넌 여태 누구였니? Yeah. 그래 우리 친구였지. Yeah. Turns out that everything's not there. Yeah. Doing me, just doing me. 넌 여태 누구였니? Hey. 그래 우리 친구였지. Turns out that everything's not there. Do you, do you, do you, do you, do you, do you, do you, do you, do you, do you, do you, do you, do you, do you, do you, do you, do you.